쉬어가도 돼. 난 I'm fine. 끊임없이 뛰어온 날 봐. 잘하고 있는지 의심되면 그건 내게 말해줘. I'm fine. I'm fine. 가끔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곳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,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엔 어떻게 비춰질지. 생각은 많아지고 하루는 짧아져. 날 위로해주는 건 긴 한숨뿐이여. 대체 뭐 위에 이렇게까지 사는지, 난 지금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. 언제부턴 가시는 게 난 두려워져. 자신감은 바닥을 잘 대는 사람이 부러워. 하늘은 본 적 없고 주변 볼 시간 없어. 모든 건 변명이지 예전이 그리워. 이 노래 내가 내게 주는 선물. 이 노래 듣는 누군가에게도 선물이 되었음에 다시 내일의 해가 뜨기 전에 한마디만 해. 잘하고 있다. 난 I'm fine. 끊임없이 뛰어온 날 봐. 잘하고 있는지 의심되면 그럼 내게 말해줘. I'm fine. I'm fine. 걷다가 또 뛰다가 또 지나가나 했더니 뿌리치지를 못하고 있어. 겁이 나지 겁이. 브라운관으로 봐도 결국 현실 같은 현실이 계속되는 거절은 변하지 않은 나지만, 상할 대로 상한 너에겐 변해버린 나일 수도. 인간적이라 말하지만 그 눈동자가 가르친 건 내가 모는 차일 수도. 2007년이었고 난 10년째 뒤바뀌어버린 시차 여전히 피곤해. 연락이 안 될 땐 내가 비행기 아니거나 가사를 적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. 솔직한 피드백을 원했던 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. 솔직하게 오늘은 좀 지쳐있고 아무나 내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으면 해. 말해줬으면 해. 자랑스럽네. 부끄럽지 않게 너무 잘하고 있네. 라고 baby I want you to tell me whatever I want. 자주 뜨는 악몽 때문에 시겁해. 다시 잠에 들게 가라도 무섭네. Yeah. 그 밤 그 잠 혹시 sweet dream 좀 꿈꾸길 good night. 쉬어가도